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최초로 발을 올려놓은 사람은 뉴질랜드의 등산가 힐러리 경입니다. 1953년 5월의 일이었죠. 그런데 이 힐러리 경보다 한 발 먼저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힐러리 경의 셀파 노르가이라는 현지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습니다. 당시 힐러리 경의 등정대를 도왔던 700명의 짐꾼 역시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세상이라지만 철렁대면서 앞서가는 사람보다 묵묵히 뒤따르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가만히 가슴 속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결국엔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죠. 비록 노르가이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강지연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하이텔로 박지연 씨, 박세현 씨, 삼중 씨, 이승재 씨도 신청해 주신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데프 레파드의 Two Steps Behind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Two Steps Behind라 한 두 발 정도 뒤에 물러서 있다는 것이 그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주제가 같은데요. 하지만 뒤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두 발 뒤에, 한 몇 발 뒤에 물러서 있다가도 일어나야 할 때가 되면 솟구치는 그런 힘이 있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평소에도 고여있는 물을 조금씩 흔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서울 양천구 목사동의 임윤경 학생, 대모엄마의 40번째 생신을 축하해 오셨네요. 대모엄마가 따로 있나 봐요. 대모엄마는 벌써 40대라면서 절망에 빠져 계십니다. 엄마의 영원한 오빠 케빈 코스티너의 보디가드 중에서 I Will Always Love You가 CD로 나왔을 때는 서슴없이 사오시면서 만사 팽개치고 하루 종일 귀에서 떼지 않으시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영화를 보고 나오셔서는 노래보다 영화가 너무 못하다며 투정하시던 모습도 생각나고요 하셨어요. 대모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이 젊은 걸 보면요 이 곡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에릭 세라 하면 아주 젊은 영화음악가죠. 그가 음악을 맡은 니키타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서 임동준 씨,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임동준 씨가 친구 세원이랑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니키타 중에서 Freeside, 아주 색소폰 연주가 아름다운 그런 곡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김빛나래 학생. 어떠세요? 친구 오리와 듣기에 참 좋죠? 영화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오버처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스반 산트 감독입니다. 영화 아이다호로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알려진 감독이죠. 이 아이다호 덕분에 고스반 산트 감독은 배트맨의 팀 버튼 감독과 함께 새로운 미국 영화를 이끌어갈 신세대 연출가로 평가받기도 했죠. 자, 이 신작 Even Cowgirls Get the Blues는 고스반 산트 감독의 신작인데요. 80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친다면 64억 원 정도 되나요? 인디펜던트 무비, 그러니까 독립영화로서는 상당히 많은 제작비예요. 그래서 관심을 더욱 많이 끌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우마 서머는 히피인데요. 도시의 삶을 피해서 시골의 한 목장으로 일자리를 찾아옵니다. 그 목장의 주인은 존 허트고요. 관리인은 레인 피닉스,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죠. 그리고 그 아래 여러 명의 카우걸들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녀들은 비록 성격이 거칠고 생활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다들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마 서먼이 그들 카우걸들과 생활하면서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 구석구석에 미국에 대한 반문화적인 성향이 아주 짙게 깔려있다고 합니다. 구스반 산트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현대 젊은이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아, 그리고 그런 주제의식들은 그의 영화들 속에서 늘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반 산트의 이런 주제의식,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영화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 영화에 빠져들게 한 것이 바로 60년대의 언더그라운드 영화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고스반 산트에게 가장 놀라운 영화적 영감을 안겨준 작품은 미국의 전위 영화 작가인 앤디 워홀. 그러니까 앤디 워홀 그 유명한 미술가요. 앤디 워홀의 엠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피사체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모습만 무려 8시간이나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상영시간이 8시간인 단 한 커트짜리 영화인 셈이죠. 이 작품은 산트에게, 구스반 산트에게 영화란 일종의 예술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됐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본다면 정말 전쟁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될 것 같은데요.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한 곡 더 듣고 얘기 계속하죠.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곡 Sweet Little Cherokee입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오늘 생일을 맞으신 박상준 학생 어떠셨어요?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Sweet Little Cherokee 띄워드렸습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는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은 14살 때 만난 영어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 때마다 학생들에게 미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들을 한 편씩 소개해 줬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 구스 반 산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작품은 오존 웰스의 시민 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는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의 20살 때 구스 반 산트는 그림 그리기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영화를 전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만 한 20편 찍다가 85년 첫 장편 영화인 말라노체를 만듭니다. 말라노체. 이것은 35mm짜리 장편 영화인데요. 이렇게 장편 영화를 만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반 산트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려면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영화를 찍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라노체, 구스 반 산트의 첫 영화인 셈인데요. 이 영화는 포틀랜드에 사는 두 명의 멕시코계 소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부터 아이다호에 이르기까지 구스 반 산트는 그 영화의 무대를 언제나 자신의 생활 공간인 포틀랜드로 설정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 그의 영화가 철저히 그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들과 개인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데뷔작인 말라노체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89년에 만든 두 번째 영화 The Drugstore Cowboy, 약방의 카우보이라는 이 영화는 구스 반 산트를 영화적 감수성을 가진 감독으로 인정받게 만들었죠.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김재일 씨께 이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제일 첫 장면에 나오던 곡인데요. For All We Know, 애비 링컨의 노래입니다. And my heart will be in it for all we know. This may only be a dream. We come and go like the ripples on a stream. So love me tonight. Tomorrow was made for some. Tomorrow may never come. For all we know, The Drugstore Cowboy의 제일 첫 장면에 흐른 에베링컨의 노래 For All We Know 띄워드렸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어요. 맨 끝에 Wonderful More Things 뭐 이런 말도 들렸죠. 자, 이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포틀랜드입니다. 밥, 매들러는 남녀 4인조로 구성된 도둑 가족의 리더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약국에 침입해 들어가서 돈 대신에 약을 훔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약을 사는 척 하다가 쓰러집니다. 물론 연극이죠. 약사들이 이 쓰러진 손님에게 몰려든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중독성 약을 훔쳐내는 일. 그들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문 분야죠. 그들 일당 중에 데니는 밥과 그러니까 밥 매들런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둘은 똑같이 약물에 중독돼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물을 훔쳐내는 일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이제 약물의 보고인 병원을 습격합니다. 그만큼 처절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하지만 구스반산트 감독은 그런 그들의 처절한 행동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우스꽝스러움이 허무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결국 그들은 경찰들에게 추적을 당하게 되고 어느 날 밤은 문득 자신의 삶에 깊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하죠. 자, 이 영화는 제임스 포글의 체험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89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영화 예술 에세이 부문 베스트 필름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그때부터 신인 감독인 구스반산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구스반산트 감독의 개인적인 정서는 이 드럭스토어 카우보이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그렇게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마약에, 약물에 취해서 몽롱한 의식 속을 헤매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구스반산트는 이런 밑그림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색해놓죠. 그 색깔은 때로는 희망으로, 또 때로는 절망의 빛으로 구스반산트의 영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한 장면 들려드릴게요. 네 명의 그 도둑 가족이 우르르 약국으로 몰려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여자 하나가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그때 나머지 두 사람은 바람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밥, 맷딜러는 약국의 진열대 사이로 숨어 들어가서 약물을 훔쳐내죠. 자,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I'm sorry, I don't think we carry that. Hey! Hey! Mario, this lady's having a fit! Hey! Come on, she's spazzing all over the place! Come on! I think she might follow her tongue. Look at that! Turning blue! Are you too busy to take the money for just, the just a minute. Just a minute, ma'am. Hey, wait a minute, man. She's foaming here. I need an ambulance. 작은 사랑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으랍니다.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제키 데시아론의 노래, 영화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떠도는 젊은 영혼에 대한 산트 감독의 관심. 이것은 세 번째 영화인 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에서는 절정을 이루게 되죠. 구스반 산트는 마이크와 스코트, 그들 속에 감추어진 절망의 뿌리를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스반 산트 감독은 뭐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동성연애자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감독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 영화에 너무 깊숙이 녹아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구스반 산트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게이 영화라고 불리는 것에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동성연애자이지만 자신의 영화는 포스트모던 영화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구스반 산트 감독의 이런 자기 주장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아이다호에 등장하는 스콧과 불황자의 우두머리였던 밥, 그리고 마이크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 지니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땐 그 뒷배경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사실 스콧과 밥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그 헨리 4세, 이 희곡에 나오는 팔스타프와 헬 왕자를 패러디한 인물형이랍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랑을 일삼는 헬 왕자, 그리고 그가 따르는 팔스타프. 구스반 산트는 여기에다 마이크의 어머니를 로마로 간 것으로 설정해 놓고 있죠. 이런 설정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현대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엘리자베스 왕조의 영국을 거쳐서 르네상스의 이상향인 고대 로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서구 운명사의 기행임을 구스반 산트 감독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또 배반하다가 이러한 관계들은 어쩌면 각 시대마다 전 시대를 일종의 그 배반하면서 부정하면서 다시 발전하는 그런 서구 문명사를 얘기하는 그런 셈이 되겠죠. 구스반 산트는 자신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명사, 역사의 또 한 부분을 이어가려는 한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노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구스반 산트 감독은 아직까지 전위 영화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험적인 영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다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강남구 청담동에서 밤 2시면 우는 아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밤 2시면 우는 아이라고 적어주시면서 아이다호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밤도시 굉장히 깊은 시간이죠. Deep Night 띄워드릴게요. 로디 발리의 Deep Night. 이 곡은 1929년에 녹음된 거라서요. 음반 자체가 잡음이 좀 심합니다. 그래도 한번 그 분위기는 아주 묘하죠. 들어보시죠. place of love. Night winds seem to have gone blessed to eyes brightly with love a-gleaming. Come to my arms, my dear one, my sweetheart, my all. Vow that you'll love me always and be mine alone. Deep night, whispering trees above. Kind night, bringing you nearer, dearer and dearer. Deep night, deep in the arms of. 노래가 참 묘해요. 그리고 또 사실 묘한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곡이죠. 리버 피닉스가 독일인 동성 연애자에게 팔려가서 그 바닥을 뭐 걸레질하고 있을 때 그때 흘러나오던 Deep Night, 루디 발리의 노래 1929년 녹음된 음반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아이다호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리버 피닉스에게 베니스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안겨줬죠. 그리고 구스 반 산트 감독에게는 보다 풍요로운 작업 환경을 가져다 주었고요. 구스 반 산트 감독은 지금까지 헐리우드에서 800마일이나 떨어진 포틀랜드에 살면서 헐리우드 시스템과는 뭐 최소한의 연결만 가지고 개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이 최신작부터는 메이저 회사인 워너브라더스가 그의 영화들에 대한 배급권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의 다섯 번째 영화가 될 카스트로 거리의 시장, The Mayor of Castro Street은 올리버 스톤이 제작 총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헐리우드 속으로 깊이 들어온 셈인데요. 이 카스트로 거리의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게이들의 마을, 이 게이들의 마을에 관한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주연은 로빈 윌리엄스로 내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작자인 올리버 스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 반 산트 감독이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그가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지극히 개인적인 작품만 만든다는 일부의 평가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런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할리우드의 냉정한 시스템 속에서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얼마나 자신의 색깔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그의 영화의 승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영화 아이다호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리버 피닉스가 나는 도로 감시가다 이렇게 말하고선 끝없이 펼쳐진 그 길 앞에서 쓰러지죠. 자, 이어서 에디 아놀드가 부르는 캐틀콜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드스 My whole life. This road will never end. It probably goe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ggies bawl. Where spurs are a-jingling, a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에디 아놀드가 부른 캐틀콜. 이 소떼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부르는 것 같아요. 아이다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경북 고령 덕곡면 만성일동에서 정미영 씨, 하이텔의 상현 씨, 황도현 씨, 대구 중구 동인일가의 허성철 씨, 또 하이텔의 이차원 씨,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차원 씨. 아, 서울 강남에서 정이라고 하신 분이 그가 군대 간 지 100일 되었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곡, 이 많은 분이 함께 신청하신 곡이네요. 영화 프리빌리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부른 Will You Be There. 원래 이 영화 프리빌리에는 그 Will You Be There의 그 앞부분 합창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냥 Will You Be There 노래 그 자체만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인트로의 아주 클래식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은 그의 앨범 Dangerous에 삽입된 Will You Be There를 그 곡 전곡을 띄워드립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김기용 씨 함께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river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 you are my friend. Carry me like you are my brother, love me like a mother, will you be there? 그래도 참 억척스럽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씩이나 하면서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처럼 뭐 미팅이나 유행하는 옷차림은 꿈도 못 꾸죠. 특히 부모가 없는 조카 때문에 결혼도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희망차게 살고 있어서요. 제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아이들한텐 저런 고모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요즘 오랫동안 그 여대생과 조카 아이들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아마 제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와 희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 아무리 힘든 고통이나 절망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는 거 또는 그런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는 거 너무 고마워서 거듭 코끝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의 전명희 씨, 그리고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박기환 씨 함께 해주십시오. 데보라 세슨의 Take My Breath Away, 그리고 Gypsy Kings의 연주 보내드리죠. Love and Liberty. Watching every motion in my foolish lover's game. On this endless ocean, finally love has known no shame. Turning every turning to some secret place inside. Watching in slow motion as you turn around. Keep waiting, still anticipating love.